제춘이 뉴밍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대표단이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진행되는 국제민주여성연맹 소기국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5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